창세기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살리시는 말씀, 회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해 만 97세이신 기독교인 철학자 김형석님께서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내셨는데 서점가에 아주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6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영원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으로 독서계를 아주 뒤흔드셨던 분이신데 아주 오랜만에 100세를 앞에 두고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책을 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이 책에서 김형석 교수님은 인생은 운명이나 허무가 아니다, 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100년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을 많이 떠나보내야 했는데 그러면서 허무감과 또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셨는데 그래도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분들, 신념이 강한 분들의 글이나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고 비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꼬,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종종 또는 늘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에서 찾습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시작된 그곳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 낙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곳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풍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압받고 굴종에 매여 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금지하신 유일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나무의 열매가 멋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이자 가장 엄청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논일던, 풍요로운 그 동산에서 즐겁게 살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부터 부끄러운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산책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몸을 가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물으실 때 정직하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웁니다. 블레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형벌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라권의 이야기 속에, 심판과 형벌 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악마를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은 저주를 받고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선포하십니다. 뱀은 사탄의 대명사죠.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인류의 범죄 때문에 모든 짐승까지도, 자연까지도, 초목까지도 저주를 받는데 그 중에서 사탄이 가장 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만드십니다. 뱀은 원래 뛰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총명한,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비천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저열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악마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악마를 심판하시는 것, 악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구원의 희망을 펼쳐주십니다. 비천하게 전락한 악마지만 그 악마의 결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의 머리를 부수는 그 역할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마귀는 그 정수리가 박살나고 멸망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악의 근절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자막에 있는 것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멘.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너의,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뱀인 거죠. 악마인 거죠. 악마는 메시아의 발꿈치를 살짝 건드리지만 그 발에 짓밟혀서 머리가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정수리, 머리가 다치는 거하고 발에 뒤꿈치가 조금 다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마귀는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의 후손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인류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인의 후손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집중적인, 집요한 관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대에서 세대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할 때, 그리고 새로운 자녀가 탄생할 때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누가 여인의 후손 메시아인가? 이번에 탄생하게 될 아이가 메시아일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와에게, 아내에게 정식으로 생명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생명을 낳는,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잉태할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붙였다고 믿습니다. 이후에 탄생하게 될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는 뜻에서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지만 또한 그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으로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와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죠. 비록 이름이 생명이지만, 생명을 출산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어머니, 그는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아담이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기다립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이가 바로 그 후손인가 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등남하였다 라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그런 메시지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도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 셋을 보내주십니다. 그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내용들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인류가 무엇을 기다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위로라고, 노아흐, 위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때 실제로 엄청나게 장수를 하던 인류가 다 돌아가십니다. 죄악 가운데 장수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장수하던 인류가 노아의 대홍수와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노아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또한 아브라함에게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을 낳은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혹시 기다리던 여인의 후손이 아닌가 해서 이름을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번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풍성하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물려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너의 아내 사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기다렸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되던 그 바램 중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류는 계속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여인의 우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므온,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영성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시므온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냐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여인의 후손을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분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도 근심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겠죠. 메시아를 반드시 볼 테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아이가 여인의 후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보고, 28절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요, 대주제요, 천지의 창조주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이제 품에 안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내 인생이 목적과 사명을 완성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평안히 가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까?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이 시므온이 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여인의 후손이 오리라고 한 그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세대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분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대림절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주와 형벌과 징계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입니다. 하와는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성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모계 사회가 부계 사회로 전환되는 그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오늘 잉태하는 이 고통, 이것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저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언하셨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원시복음, 원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깨부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는 여인은 그 복음의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대업에 참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에게 주신 임신과 출산의 사명은 엄청나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인이 출산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임신과 출산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커진 것, 그것이 형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자녀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지금 임신 중인 자녀가 누가 메시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태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메시아처럼 그렇게 보살피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생명들을 전시하지 아니하고 그가 장애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해산의 사명을 좀 더 보편적으로 구원론에 접목시켰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들이 믿음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 저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게 행위복음처럼 들려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해산의 수고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위대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 여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 두 번째, 아담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인은 잉태하는 고통이 심해진 상황에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남편을 섬겨야 되지만 남편은 저주받은 땅을 일궈가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더 척박해졌습니다.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더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낙원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에 일궈가면서 열심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하나님도 못 쓰신다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게으르면 먹고 살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게으르게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되 평생토록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즘 세상에서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방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무엇을 위해 사나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목적에 우리 노력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되 수고하되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할 때 그 목적이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이 평안하게 누리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자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에 살고 거기에 멈춰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보다 좀 나가서 우리 커뮤니티를 좀 돌보고 나의 지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수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의 나라의 대변자로 나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마귀가 멸망당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곤고와 그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고역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으며 죽음이 없고 수고로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면서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흙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읽어봅시다. 지금 이후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들, 그리고 메시아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신 분들은 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가 화장터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깰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갇히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도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사시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선한 행실이 그리고 경건한 삶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분들은 죽어도 헛되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값지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시는 인생에게는 허물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축복의 길이요 영생 복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기다리면 허탈해집니다. 신상 명품인 줄 알고 줄을 섰는데 알고 보니 가짜야. 얼마나 허탈해요. 잘못된 진리를 쫓다가 인생을 다 망치고 말년에 너무너무 허무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거짓 메시아를 쫓아다니면서 신천지, 무슨 광명의 천사, 뭐 하나님 아버지, 별의별 이단들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한 분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겠습니까? 비참하겠습니까? 잘못된 것, 가짜를 기다리면 그런 결실이,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분들, 영접하시는 분들, 믿는 분들에게는 실망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명에게는 어떤 임신도, 어떤 출산도, 어떤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히 부지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기다리는,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리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도록 기다린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은, 아직도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 영접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선물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마구간에, 외양간인지 마구간인지 그곳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인의 우선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우리는 식구가 될 것이다.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밀려나 계시는, 내 시야에서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환영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부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한 많고 원 많고 고통스러운 세대를 견뎌왔습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다른 세상에서 망해져갈 그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아직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다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는 복음의 메신저들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날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하셨음을 믿고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아닌 다른 쪽에서, 다른 전통에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구원자를 찾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기쁨을 나눠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